뚜렷했던 모습도 잊혀지나요? 그런 시간이 있긴 한가요? 너무너무 행복했던 그 기억도 다 지워지나요? 그런 사랑이 사랑인가요? Oh no. 같이 걷던 거리에 혼자 있어도 거짓말처럼 모든 게 믿겨지지 않네요. 한순간에 찰나가 영원할 줄 알았던 그 생각도 마음도 모두 이기적이었나요? 이제는 서로 다른 시간 속에 다 익숙해지고 너와 내가 만날 순간 속에 다시 눈물이 흘러도 언제가 될지 모를 한숨 이 노래가 되고 나도 몰래 다시 내게로 물들어져가 이대로 비처럼 가지 마요 oh, 난 오늘도 이렇게 적셔지 젖은 흔적들 속에서 그대를 지켜줘 같은 시